문홍향에서 태평동까지 4부를 방송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문홍약, 유기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문홍약에서 태평농까지 마지막 편 태평농에 대한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평농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은요. 광명시 텃밭보급소의 대표이신 양인자 농부님이세요. 농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인자라고 하고요. 씨앗 농사를 주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 교육 같은 거 합니다. 또 먹거리 교육도 좀 하는데요. 된장 만들기, 김치 만들기 그런 것도 회원들이나 뭐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네. 농사를 일단 쉬고 계실 것 같은데 겨울에는 농한기라고 해서 다들 많이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부도 하고 뭐 씨앗 같은 거 갈무리 하기도 하고요. 동료들하고 같이 뭐 그동안 부족했던 공부, 작물이나 뭐 토양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고 해요. 고향이 저는 안성에서 살았어요, 원래. 아, 고향이 안성이세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안성에서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친척이 있는 이 광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다른 데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근처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죠. 광명으로 오실 때는 농부님은 아니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농부로 온 게 아니었죠.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인인 거네요. 네. 언제부터 농사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도시농부 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그게 현수막이 뜬 거예요. 이게 처음 소개를 할 때 광명시 텃밭보급소라고 네, 이렇게 네, 설명을 네. 해드렸는데 이 광명시 텃밭보급소는 선생님 뭐 하는 곳인가요? 그건 비영리 단체예요. 네. 그래서 도시 농부들을 만들어내는 교육하는 곳이고요. 지금 도시가 자꾸 이렇게 아파트 개발이 되니까 개인주의가 더 많아지고 공동체로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농사를 같이 하다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뭐 만들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도시가 녹지 공간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녹지 공간을 농사하는 걸로 해서 또 마련하기도 하고 도시 땅들이 자꾸 황폐해져 가니까 땅도 살리는 그런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그 양인자 농부님이 네. 운영하고 계신 광명시 텃밭보급소 여기에서 3평 정도를 가지고 벌써 시작을 했죠. 네, 2년째 농사를 짓고 네. 있고 또 저도 거기서 도시농부 공부를 했어요. 네. 사실 그런 인연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양인자 선생님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선생님의 농법인 태평농법에 네.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 그 광명 텃밭보급소랑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네. 두 군데 다 이렇게 태평농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태평농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태평농법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 이영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의지하면서 짓는 농사죠. 제가 양인자 선생님 텃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요. 그냥 풀 안 뽑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아, 풀 그냥 풀만 그냥 기르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풀을 설명을, 잘 관리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일단 선생님 이 태평농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뭘 안 쓴다든가 뭐 어떤 걸 쓴다든가 이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외부에서 유입하는 게 거의 없어요. 농기계도 그렇고 농기계는 그냥 뭐 삽화나 나타나 호미 하나 뭐 댕이 하나 그렇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무경운이라고 농사를, 하죠. 그렇죠. 무경운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뭐 거름도 다 밭에서 해결하고요. 뭐 무비료 예 네. 네. 무비료 씨앗도 토종 씨앗으로 계속 제가 심고 또 받아서 또 심고 그렇게 하고 비닐 멀칭 같은 것도 안 하니까요. 까만 비닐. 멀칭 자체는 좋아요. 멀칭은 네. 수분도 이렇게 잡아주고 흙의 유실도 보완해주고 하기 때문에 멀칭은 좋은데 그 까만색 비닐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자연 밭에 주위에 나와 있는 그런 풀들 이용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호주에 갔다가 다시마 네. 멀칭하는 거 봤어요. 바다가 아, 많아서 네. 아. 그거 다시마 멀칭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한참 지나서 개를 다 엎으면 개가 그렇죠. 거름이 되는 거죠. 네, 거름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죠. 풍족하니까 거기는 네. 사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그 김미역 이런 게 사실은 거기서 먹지 안 않거든요. 네, 뭐 거기는 맞아요. 그걸로 멀칭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양희장 선생님은 그런 멀칭을 시도하세요. 예를 들면 농부님 신문지 멀칭도 사실은 좋진 않지만 어떤 최전선으로 하시는 게 그렇죠. 신문지 멀칭이시잖아요. 네. 씨앗 심고 유실되지 말라고 밭 씨앗 뿌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모종 같은 거 심었을 때 옆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문지는 금방 거름화가 되니까 그런 건 멀칭도 하죠. 저는 밭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논농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논에서 나오는 볕집 그걸로 멀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을 해요. 멀칭이라는 것이 비닐 멀칭을 빼고 나면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그 세 평밖에 안 되는 네. 곳에 제가 무씨를 열심히 네. 뿌리고 갔는데요. 아, 날아다니는 새님께서 씨앗을 다 드셨더라고요. 네, 그게 그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그렇죠. 그걸 이렇게 씌워놨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샥 뿌리고 갔더니 새들이 뭐 신난 거죠. 야, 먹을 거 투성이야. 그러고 답 드셨더라고요. 태평농법의 기본이 무경운, 기계가 들어가서 다니면 땅의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는 거죠. 파손이라기보다 네. 그런 기계가 들어가면 뭐 네. 몇십 톤씩 되잖아요. 그런 몇십 톤 되는 기계가 한 번 지나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지나가고 작물 갈아 치우면 또 한 번 지나가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지나가면 그 밑에 그 땅이 그 밭이 딱딱해져요. 아. 그리고 계속 또 갈잖아요, 기계가. 그러면 그 흙 잎다들이 너무 곱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우니까 더 또 다 딱딱하게 이렇게 다져지고 경반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밭으로 사용하는 그 50cm 뭐 60cm 이 정도만 갈아주니까 거기랑 그 아래 흙 밑에 땅이랑 그 사이 층이 생기는 거죠. 딱딱한 층이.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길도 끊기고 또 뿌리가 좀 밑에 내려가기가 어려워지고 땅 속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소독물들, 뭐 지렁이들 얘네들이 다 이렇게 그런 유기물들 우리가 풀거름 또 뭐 볕짚거름 이런 걸 갖다가 주면 얘네들이 다 먹고 소화하고 배출하는 것이 무기물이거든요. 식물들은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름 잘 만들었다고 거름만 넣었는데 그거를 직접 먹지는 못하거든요. 유기물을 먹어서 이렇게 분해해 주는 게 그런 미생물 층인데 굉장히 그 넓은 땅에 그 흙 밑에 걔네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끼리도 돕고 식물들하고도 서로 상호 돕고 이렇게 해서 좋은 흙을 만드는 건데요. 그런 딱딱한 층이 있고 또 계속 갈아주면 그게 다 분산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사람의 네.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고 그렇죠. 또 대량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계가 있어야 되지만 자연의 입장,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적으로는 사실 그 기계가 들어가서는 그렇죠. 안 되는 거네요. 풀들은 특히 잔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이 다 뿌리가 땅속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서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그런 것들이 흙을 이렇게 떼알 구조라고 우리는 얘기는 하는데요. 흙이 입자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게 한 덩어리가 되고 또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 덩어리끼리 또 이렇게 뭉쳐서 그런 흙이 좋은 흙이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풀들이 뿌리를 그렇게 깊게 내리고 그래서 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평농법에는 무경운 말고도 무비료 네. 아까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걸 그러니까 해주는 건가요? 풀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풀들은 또 잘 해가지고 거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베서 뭐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풀을 베서 다시 멀칭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풀을 쌓아서 거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퇴비거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죠. 무비료라고 하는 네. 거는 이제 당연히 화학 비료를 쓰는 건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쓴다는 쓰죠. 얘기를 네. 하시는 거죠. 풀도 있고 또 농작물을 수확하면 수확하고 남은 찌꺼기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농작물 부산물들 그런 거 모아서 뭐 또 우리가 집에서 이제 뭐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들 또 전처리한 것들 그런 거 다 모아서 쌓아놓고 오줌거름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아니면 쌀뜨물 같은 거 그런 거 조금씩 뿌려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아 발효. 네, 그러면 아주 좋은 흙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조차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미생물이 필요한 것들을 식물 뿌리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식물 뿌리가 그 미생물 통해서 또 취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게 옛날에 문전옥답이라고 하듯이 진짜 좋은 밭이 되는 거죠. 화학 비료는 뭐 그거는 꺼낼 이유도 네. 없는 거고 대신 비료도 이제 만들지만 그 비료조차도 네, 많이 주지는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농약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 네, 거는 뭐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밭에서 다 되도록이면 밭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면요. 기계로 밭갈이 안 하고 걸음도 잘 안 주고 그러면 벌레는 그냥 두나요? 벌레 네. 벌레도 이제 뭐 네. 눈에 이제 띄는 거 있으면 이제 잡아내는데 이렇게 풀들을 같이 이렇게 잘 조합해서 조화롭게 키우면 그런 벌레나 뭐 해충 같은 것도 뭐 잘 이겨내요. 식물들이 우리 작물들이 잘 이겨내고 또 많이 생기지도 않고 뭐 병도 많이 안 오고요. 그것들이 풀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연의 힘으로 네, 맞아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데 최소한 인간의 그렇죠. 어떤 수확량이 네. 좀 있으니까 그 수확량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전적으로 자연의 힘에 맡긴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태평농법이라는 게요. 네, 간섭을 최대한 적게 하는 거죠. 자연의 힘, 땅의 힘을 그렇죠. 그리고 또 식물의 자생력이라는 거를 믿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농사를 짓는 거가 그렇죠. 태평농법이라고 예.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이 어쨌든 이제 농부들이 어떤 분들은 다 내가 잘해서 농사를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연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죠. 작물들도 그렇게 키우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이 키운 그런 농작물이 맛이 다르잖아요. 그냥 시중에서 물론 사는 것도 맛있지만 그 작물이 갖는 특별한 맛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간여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많이 안 살아나요. 작물들도 편하게 그냥 살으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자연에 의지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좀 살아라 하면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병이 오거나 충이 와도 그걸 이겨내려고 무수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발산하고 하죠. 화학 비료를 네. 3분의 1 이하를 넣을 수 있는 게 무농약 예요. 그리고 유기농은 무농약 그 땅에다가 네. 농약을 3년 이상 주지 않아야 되며 절대적으로 화학 비료를 이제 넣으면 안 되는 게 무농약 유기농의 기준인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째 이제 그 기계도 안 쓰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만들어서 쓰는 것조차도 많이 뿌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땅이 스스로 뭔가를 견디어내고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쵸. 뭔가를 만들어서 준다.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네. 주고 바깥에서 뭘 유입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작물만 심지 않는다. 아, 작물의 다양성. 네, 작물을 굉장히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생명의 다양성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를 같이 심으면 병해충이 와도 한 작물만 심으면 걔만 좋아하는 병해충이 오잖아요. 우리는 병해충조차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천적 역할도 하는 거고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평준화를 맞춘다거나 조화를 맞춘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또. 태평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네, 설명을 맞아요. 해드려도 네. 되겠네요. 그런데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중에서도 어떤 기업의 씨앗이 아니고 네. 토종 씨앗. 네. 아 그걸로 이제 주로 농사를 짓는다는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계속 내 밭에서 나온 내 밭에서 자랐던 그 농작물의 씨앗을 또 내 밭에 다음에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씨앗 네. 부분이기도 한데 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불임 씨앗.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기업 그 종자회사한테 씨앗을 사면 다음 1세대 말고 2세대가 없는 종자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종자회사가 거의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자회사는 그걸 또 내년에도 팔아야 되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해에 그 씨앗으로 심어서 그 해는 잘 돼요. 근데 씨앗을 받아가지고 심으면 걔랑 똑같은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림 씨앗이라고도 하고 뭐 아예 발화가 안 되는 씨앗도 있어요. 그걸 터미네이터 그렇군요.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육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바뀔수록 자꾸 씨앗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네. 분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종 씨앗을 자꾸 나눠주고 이거 심어서 해라 하는 게 환경에도 적응력이 강하고 병해충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자라왔던 거니까 그런 것도 강하고. 우리 농부님께서는 이제 벼농사도 짓고 네. 밭농사도 짓잖아요. 네. 벼농사도 다 우리 토종별로 네.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토종 씨앗으로 하죠. 그거 하려고 논을 알아봤었어요. 네. 근데 광명시가 되게 좁아요. 광명시장님이 들으셔야 되나? 네. 되게 좋은데. 개발 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논을 구하러 아주 구석구석 다 다녀봤는데 논이 있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뭐 개발할 때 피해볼까 봐 안 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다 못해서 밭 한쪽에 팠어요. 논을 만들었어요. 흙을 파가지고. 그래서 흙을 파서 뭐 황토 흙 갖다가 계속 막 밟아대고 이렇게 해서 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초종 씨앗 뭐 자강도 뭐 북흑조, 뭐 또 흑갱, 붉은 차나라 이렇게 네다섯 가지 그렇게 이제 골고루 심죠. 참 도시 안에서 농부를 사는 거는 고달프네요. 어렵죠. 땅이 없어서. 예, 어려워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뭐 도시가 가까우니까 뭐 그런 분들이랑 같이 교류하기도 좋고 뭐 그런 점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 밭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하면 다품종 토종으로는 네. 뭘 키우세요? 밭농사 되게 많은데요. 네. 일단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 마늘 심고 엽채소 상추 뭐 근대 이런 것도 심고요. 또 마늘 양파 뭐 밀 보리 또 뭐가 있나 뭐 나물로 시금치 그런 것도 심고 또 수수도 작년에 수수도 많이 했어요. 생산량은 어떠가요? 정말 형편없죠. 저는 일단은 제가 작업하고 남는 거 뭐 잉여 농산물들은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나눠주고 또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저희가 갱매 도시농부 장터라고 또 만들었어요. 거기서 시민들하고 또 나눔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뭐 평당 뭐 얼만큼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제 보자면 되게 불편하고요. 그래도 이제 자꾸 많이 알리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돈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줄을 모르니까 이거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도시에서 농부로서 기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도시가 지금 제가 광명 텃밭보급소에서 그 일을 대표로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도 저희는 사실 다 자원봉사로 해요. 자원봉사로. 아, 돈을 안 받고 네. 하시는 건가요? 네. 아. 자원봉사로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 설마 어떻게 돈도 안 받고 그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막 그렇게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게. 네. 네, 저도 몰랐네요. 네, 그렇게 못 벗은지.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먹거리가 자꾸 오염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특히 이제 뭐 외식하고 할 때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시골에 요새 가면 밭 같은 데 사이에 막 그런 시커먼 물 같은 게 있고, 옛날에 또랑이라 그랬죠. 막 조그만 그런 개천 같은 데가 기름 같은 게 막 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봐요. 우리나라가 금수광산인데 우리나라의 땅이 정말 잘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명 안 되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자꾸 홍보하고 자꾸 도시농부들을 키워내야 땅도 지켜지고 환경도 지켜지고 우리 먹을거리들도 정말 건강하게 지켜지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만큼 살았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먹거리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괴물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까, 막 그런 것도 어떤 때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로 내 자식은 아니지만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 씨앗이나 이런 농부들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사실상 선생님 그 우리 농부님께서는 큰 돈은 되지 않지만 이 가까운 도시와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그리고 도시 더군다나 도시 아주 가까운 근접에 있는 이런 곳에서는 정말 이런 자연이 살 수 있는 어떤 보전을 넘어서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에게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또 그런 거에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좀 일을 하고 계신 거였네요. 네. 무농약에서 태평농까지 4부는 여기서 마치고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